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가진 거는 없어 그래도 날 떠나지 마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래도 견뎌내보자 가진 건 사랑한다는 말뿐이지만 널 원하지만 세상은 그런 게 아니더라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걸 해줄 순 없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에 난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해 왜 먹고 싶은 게 없어졌어 사고 싶은 게 없어졌어 거리는 쉽게도 나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어 비틀거리던 인생도 너 때문에 새로 다시 태어났어 할 일이 많아져 피곤하기도 힘들지만 너가 있어서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말 기다리라 말할 수밖에 제발 제발 제발 줄 거야 정말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내게는 완벽해 너라면 충분해 걱정은 마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날 믿고 따라와봐 와봐 와봐 날 믿고 따라와봐 와봐 와봐 내 말 믿어줄래 내 옆에서 늘 날 바라만 봐줄래 견딜 수 있겠니 참을 수 있겠니 지금 이대로만 살아가면 돼 제발 제발 제발 oh, oh, oh, yeah. oh, oh, oh, yeah. 제발 내가 해줄 거야 다시 태어나도 너밖에 없다는 걸 알잖아 Only you 제발 제발 Only you 제발 내가 해줄 거야 정말